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과 역사적인 6.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째 점하여 핀란드, 알제리, 나이제리아, 남아프리카, 스웨리에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 연구 토론회, 집회와 사진 및 도서존 시회, 영화 감상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. 핀란드 스웨리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.